남남 나라로 떠나자. 꿈속에 모험이 펼쳐져 알록달록한 세상 속에 우리 다 같이 춤춰요. 반짝이는 눈빛들 속에 설레임이 가득 차올라 모두 손잡고 함께